Waiting for you, I'm Pangma. Waiting for you, I'm Pangma. 내겐 높지 알통이는 까봐. 내겐 높지 슈퍼칼라이팝말. 되게 멋진 영웅이네 낱말. 뻗칠 수 있는 건 오직 강판. 꿈꿔왔네 hero like Superman. 힘껏 꼈네 하늘 높이 반발. 무릎 팍 가지는 그 따윈 두렵죠. 순수하네 어리석이 망상. Hero, 이런 말이 가라기나 아닌지 모르겠어 정말. 근데 쿠키하겠어요 엄마.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Hey, you can call me the young man. Hey, waiting for you. Keep falling, falling, still bouncing. 눈 뜬 네 hero, but still a miracle. Young man, young man, young man. 계속 몰래 몰래 상처만 땅. But falling, falling, still bouncing. 아파도 힘을 두려움을 뒤로 I'm a new generation, I'm Pangman. I'm a new superhero, I'm Pangman. 내가 가진 건 너네 한방. Let me say you're the Pangman, cop out. I'm a new generation, I'm Pangman. I'm a new superhero, I'm Pangman. 내가 가진 건 이 노래 한 번. Let me say all the bad my cap back. 가끔 우리 모든 게 두렵네. 사랑하는 게 너만 생겼기. 누구 말해 너도 이제 꼰대 다 됐어. 자기 없어 그냥 하던 거나 잘해. 그래 너는 영웅 이거 봐. 줄 수 있는 거 다 봐봐. 고수고 참말 뿐이다. 난 부른 바로 날라 밝게 날 불러줘. Waiting for your one. But balling, balling, still bouncing. 아파도 힘을 두려움을 뒤로 word. 솔직하게 무서워 넘어지는 게 너희들을 실망시키는 게 그래도 내 온 힘을 다했어라도 나 꼭 너의 곁에 있을게. 다시 넘어지겠지만 또 다시 실수하겠지만 또 지는 투성이겠지만 나는 믿어 난 히어로니까 yeah, yeah. Hey. 돌려 돌려 내 양 Ballin' ballin' still bang bang. Hey, hey. 흔든 내 hero but still a miracle. Young man, young man, young man. 계속 몰래 몰래 상처만 땅. But ballin' ballin' still bang bang. 아파도 hero 두려움은 뒤로 안 팡만 팡만 팡만. I'm a new generation, I'm Pangman. I'm a new superhero, I'm Pangman. 내가 가진 건 이 노래 한 방. Let me say all the pop my cap out. I'm a new generation, I'm Pangman. I'm a new superhero, I'm Pangman. 내가 가진 건 이 노래 한 방. Let me say all the pop.